조선노동당 창건 71돌,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2세 즈마요, 러시아의 신문들인 브이보루, 울라지보스토크, 리오 파노라마, 아르구멘티 박디 뿌리모리에, 꼼소몰스카야 뿌라우다와 하바롭스크 비온강 인터넷 신문 제브리 대비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